숨겨두고 간직하고 봐. 그대여 한 번만 돌았다 봐주어 떠나는 길이 남아 한 번만. 그대여 한 번만 돌았다 봐주어 떠나는 길이 남아 한 번만. 떠나면 다시 못 올 내 모습을 영원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봐. 그대여 한 번만 돌았다 봐주어 떠나는 길이 남아 한 번만. 거짓말이라도 한 번만. 지금은 떠나가도 사랑한 마음 가슴 내 깊이 깊이 간직한다고. 그대여 한 번만 말이나 해주어 거짓말이라도 한 번만. 한 번만.